다시 맘을 찔린 너 기억이 내게 미칠 너 그 잔혹함에 찢힘 잊을만 하면 또다시 oh yeah 익숙한 화면 속까지 oh yeah 되살아 나는 살쳐 피하다 매번 다쳐 맘을 다쳐 yeah. 알아 나만 이렇게 써 뭐 나만 이렇게 써 기억 너무 작아 뭘 했어 열어버려 끝없이 네 마신 손 부를 때까지 기억 속에 버려둘 잊어가도 되는 일 털어버려둘 가든 벽을 넘어 똑똑해 봐 지금 내 눈앞에 무너지는 어제의 트라우마 끝없이 베이고 다친 너의 기억을 지우기까지 너의 시간이 필요했어 더 많이 참아냈어 이겨냈어 yeah. 시간을 내게 끌어당겨 시작되는 반전 기억 너무 작은 모습